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괴뢰 패당의 무분별한 사드 배치 책정은 남조선의 파국적인 후과와 재난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박근혜 탄핵 사태로 운명이 경각에 이른 괴뢰 역적 패당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조기 배치를 한사코 강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괴뢰 패당은 사드 배치지로 정한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괴뢰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봉쇄하고 기지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사드 부지 제공을 위한 모의판을 벌이는 등 분주탕을 피워대고 있다. 그러면서 기지 건설을 채 끝내지 못해도 1, 2개월 안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떠버리고 있다. 특히 괴뢰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과 주변국들의 대응 조치로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고 우리를 걸거들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안보 문제라고 악을 쓰고 있다. 괴뢰 패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통령 선거로 현 보수 정권이 뒤집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 사드를 전개하려는 미국의 흉계와 함께 역적 패당이 상전의 압력과 부추김에 맹종하고 있는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사드의 남조선 배치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던 미국이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 사태가 터진 이후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괴뢰들에게 강박해온 사실과 기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일 두 기의 사드 발사대와 일부 관련 장비들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서둘러 남조선에 반입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괴뢰 패당이 미국 상전의 강도적 요구에 순응하여 사드 배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남조선을 끝끝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 실현을 위한 영구적인 핵전쟁 전초기지로 대국들의 전쟁마당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살인기지로 전락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영남 못할 반역행위이다. 괴뢰들이 우리의 최첨단 탄도로켓들의 위력 앞에서는 사드뿐 아니라 그 어떤 여격체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드 배치가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 조치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내외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사드를 한사코 남조선에 전개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주변 대국들을 겨냥한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위 체계에 남조선 괴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방위 체계를 구축하며 일본 반동들, 남조선 괴뢰들과의 삼각군사 동맹 조작을 다그치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적 패당의 망동은 스스로 서풀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 행위이며 민족을 여력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이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괴뢰 패당의 무분별한 사드 배치 노름을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으며 핵전쟁 위기는 보다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이 괴뢰들의 사드 배치 책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내외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미국의 침략적 야망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과 주변 나라들의 안전과 리익을 위협해 나서고 있는 괴뢰 패당은 마땅히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하며 쓰디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죄악에는 엄벌이 따르는 법이며 불장난에 미친 자들은 지가 지른 불에 타 죽기 마련이다. 괴뢰 역적 패당이 미국의 전쟁 하수인이 되어 침략적인 사드 배치에 광분할수록 내외에 더욱 강력한 항의 규탄과 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각 계층은 괴뢰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미국에 굴종하여 남조선의 재앙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역적 패당의 매국 배적적 망동을 단호히 조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9일 평양.